터널 그 반짝하는 빛 따라가 사라지네 꼭 눈을 감지마 또 네가 누면 보여 어렴풋이게 Oh let me go there 나 갖고 싶어 출발 go Sapphire 간지나 안